Yeah, just one day, one night. That's all I ever want. 하루만 내게 시간이 있다면 달콤한 이 향기에 취해서 고뇌 난 잠들고 빡빡한 스케줄 사이에 기회가 있다면 따스하고 깊은 눈 안에 몸 담그고 I like that 너의 그 길고 긴 생머리 올려 묶을 때의 아찔한 목숨과 흘러내린 잔머리 서로 같이 어디 가던 내 핸드백은 네 허리 You're my honey 볼 때마다 숨이 막혀 명동거리처럼 우리의 BGM은 숨소리 내 이름을 불러줄 때의 네 목소리에 잠겨서 난 수영하고파 너를 좀 더 알고파 너란 미지의 숲을 깊이 모마는 탐험가 너란 작품에 대해 감상을 해 너란 존재가 예술이니까 이렇게 매일 난 밤새도록 상상을 해 어차피 내게는 무의미한 꿈이 하루만 너와 내가 함께 할 수 있다면 하루만 너와 내가 손잡을 수 있다면 하루만 너와 내가 함께 할 수 있다면 하루만 너와 내가 함께 할 수 있다면 너와 하루만 있기를 바래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무때 나가서 밥 먹고 영화 한 편만 볼 수만 있다면 나라는 정말 뭔 짓이라도 할 텐데 girl I'm sorry 내 머리가 너무 이성적인가 봐 그래도 언젠가 보면 웃어줘 조금은 아니 어쩌면 많이 날 원망하겠지 알아 내 꿈 때문에 널 더 바라보지 못했어 그럼 내게 하루만 줘 꿈속이라도 하루만 현실을 핑계대며 삼켜야 했던 그 수많은 말 중에서 딱 한마디만 제대로 할 수 있게 그래 나 팔 꽃이 필 때만 나 헤어지자 꽃이 질 때 쉽게 잊어질 거라 생각하겠지만 너에게 나 그랬으면 좋겠다면 내 기적일까 널 위해서라며 아직 난 거짓말하고 있어 넌 내 한가운데 서 있어 누구만 너와 내가 함께 할 수 있다면 누구만 너와 내가 손잡을 수 있다면 누구만 너와 내가 함께 할 수 있다면 내가 함께 하고 있다면 Let's go 24 hours 너와 단둘이 있다면 아침부터 입맞춤해 빠질 수 없는 브런치도 한 입에 손잡고 너와 햇빛에 몸 담그네 안 끝내 아름다운 밤중에 너에게 고백해 조명은 달루해 수많은 이유들이 내게 말을 해 단 하루만 있으면 가능해 손잡을 수 있다면 하루만 너와 내가 함께 할 수 있다면 하루만 하루만 너와 내가 함께 할 수 있다면 Can you please stay with me?